지난주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교회의 소식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들의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세상의 기업처럼 혹은 물건처럼 교회를 개인의 것이냐, 사고 팔고 찍고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가 교회가 뭔지 모르면 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계속 몸짱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왜 교회는 이러지 않느냐.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한인교회는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한인들의 커뮤니티. 적당히 예배드리고 한인들끼리 만나서 그냥 친교를 나누는, 친분을 맺어가는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성탄절도 됐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박사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드린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동방박사 사건이 보여주는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방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왕대심이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을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이방인인 동방박사의 경배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는 그런 하나의 전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경배받는 그런 첫걸음인 동시에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좀 전제를 깔고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즉 우리는 이 예수님 대신에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며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하였듯이 교회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엎드림 경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장소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장소는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뭐 마구간이라 알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뵐 때는 마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집이었습니다. 뭐 계속 마구간에 있었겠습니까? 태어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미 이제 말구유에서는 옮긴 상태죠. 그러나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장소는 중요치 않다는 걸 보여줘요. 뒤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는 중요치 않다는 걸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있으면 어떤 장소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귀한 예배를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건물 속에서 좋은 음악 장비 속에서 좋은 예배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고 그 화려한 교회 속에 아주 값비싼 음악 장비들, 음향 시설들로 채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더 좋은 피아노, 더 값비싼 악기들, 더 비싼 음향 시설이 있으면 예배가 더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건물, 좋은 장비 속에서 좋은 예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식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그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가 드는 한 가지 생각은 화려한 성전.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좋은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큰 성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릴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비록 거기는 수많은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을 찾고 신께 엎드리지만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왕 대접을 해드릴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목동들과 동방박사들로부터 왕 대접을 받고 엎드림과 경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예배, 왕 대신 그분께 엎드리는 것.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그건 거짓이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이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왕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왕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왕의 위엄 앞에서 주어지는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된 거룩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빠진 이후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게 참된 예배자의 반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여전히 자신이 왕도를 타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께 경배하는 자들은 왕께 엎드리는 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즉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1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귀에 들려졌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왕 되신 그분께 진정한 엎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그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 왕으로서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들려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찾아볼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뭡니까? 아기, 예수, 교회.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의 핍박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육신, 공생의 기간 동안도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땅히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없다는 건 뭡니까? 경건하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있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목걸이 십자가 말입니까?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큼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교훈은 교회의 고난과 고통 밖에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라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예수 믿어서 이런 박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고통 안 받기를 바랍니다. 정작 교회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부패한 교회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고난이 없어집니다. 그건 왜 교회 다닙니까? 고통받을 것 같으면 핍박받고 고난당할 것 같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고생해서 훈련을 합니까? 체중 감량을 하고 저도 요즘 운동을 시작해서 하루에 5km씩 뛰고 있는데 거의 1시간 걸리는데 거의 죽을 맛입니다. 어제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1시간을 뛰고 나니까 막 구토가 나오고.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것보다 더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왜 감수하고 훈련을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더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 핍박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질 정도의 엄청난 영광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어지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람일수록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영광은 더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더 훈련 많이 하고 더 땀 흘린 사람이 더 큰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의 영광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제가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보급품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교회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고난이 없으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내 잘못, 나의 결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의 교회는 과연 어떤 고난이 있었나? 예수님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나게 희희낙낙거리다가 1년을 보내지 않았나. 회복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전 추수감사주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두 달 전입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때 우리 회복의 교회는 재정적인 위기가 한계에 도달한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온 시점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니까 추수감사주일의 그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과 나눔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하고 전할까? 그러나 그때 저는 설교 때 선포하였죠.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일부라 하니까 뭐 처음 드렸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우리가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에 구디백을 만들어서 선교사님에게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원주민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 집이 없는 자들 나누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재정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교회가 고난을 감수한 게 저는 이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왕께 엎드리는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위한 혹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교회인데 이제 곧 성탄이죠.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받을 선물 혹은 내가 누구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황금이 없다고요? 유황이 없다고요? 몰약이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내놓을 뿐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대에 황금은 임금에게 바쳐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황금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황금입니다.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제사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순종이죠. 이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보다 더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비싼 유향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더 귀한 선물이 예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주로 상처를 치료하거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몰약은 나무 껍질이 쪼개지거나 그 나무 껍질에 칼자국을 낼 때에 그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수지관이라는 그 관을 타고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상처를 내고 칼질을 할 때에 거기서 그 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몰약의 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칼자국, 이게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 몰약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없죠. 우리가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한 왕께 엎드리는 황금, 순종의 유황,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몰약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번 성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할리데이 중에 하나로 그냥 보내실 겁니까?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왕답게 그분께 엎드릴 때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성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가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 결단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황금 왕께 엎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그러면 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참 일본에서 어렵게 유학을 하는 청년인데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군대를 갔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물론 한국에 군대에 있는 그 군인교회도 다녔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 드리는 예배만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군인교회를 치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수많은 군인들이 왜 거기 앉아있습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앉아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청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여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곡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곡을 그 군대에 있을 동안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몰랐는데 찾아서 제가 들어보니까 참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찬양이라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회 때부터 이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왕께 엎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교회는 쉽게 깨어집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추적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교회는 왕께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